2019년 12월 3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렘 청자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도 계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구독을 누르지 않는데 구독하고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교회에 대단히 행실도 좋고 성공한 사람이 다니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되나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답을 안 들어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거랑 그거랑은 다르지. 그렇지 않나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찾는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자신의 문제에 답을 내고 싶을 거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잘못된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파요. 깨질 듯이 아파요. 렘넌트라면 렘넌트답게 죽으림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된대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큰 성공을 하는 사람이면 그나마 듣겠는데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사람인 건 모두 똑같거든요. 저는 머리 터질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오는 영적 문제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도 알아요. 렘넌트니까 렘넌트답게 그러면 렘넌트에게는 뭐가 성공인가요?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제가 가진 성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 잘 살게 해주려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를 살리고 믿지 않는 분들께도 답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도 아닌 사람이 서밋타임을 하냐고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너무 기쁘니까요. 렘넌트가 렘넌트답게 성공하는 거, 그게 대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보다 내가 행복한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지금 모습이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앞으로도 쭉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저는요, 전도자예요. 전도자로서 제 삶을 계획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성공을 맞이할 거예요. 목사가 아닌 평신도라도 체험한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과 가문의 저주를 꺾는 답,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타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